조선의 민족유산 보호지도국에서 올해 들어와 7개의 대상을 역사유적으로 새로 등록했습니다. 이번에 등록된 역사유적에는 남포시 온천군 원읍노동자구 일대의 소금 생산유적과 황해북도 연산군 읍 원동 고인돌 무덤, 린산군 대천 고인돌 무덤을 비롯한 6개의 고인돌 무덤들이 있습니다. 소금 생산 유적은 돌과 진흙을 섞어서 쌓은 원형뚝 모양입니다. 유적을 통해 근현대는 1내지 2세기경이며 조선 후국의 유민들이 바다 소금을 생산하던 시설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6개의 고인돌 무덤들은 지상에 큰 판돌로 된 고인돌을 세우고 그 위에 뚜껑돌을 올려놓은 오덕형 고인돌 형식입니다. 발굴 당시 고인돌 무덤들은 크게 손상된 것이 없이 본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가치가 있습니다.